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광경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류군상장 리용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의 광기어린 무모한 침략 도발 행위를 무자비하게 지뭉개버리며 백두산 청년강군의 멸족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시려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들을 직접 조직해주시고 군부대의 병영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맞이한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현지에서 특수작전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특수작전대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 종합훈련관, 수용훈련관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침실, 세목장, 이발실들을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교양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적후 투쟁을 해야 하는 전투원들은 군사 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적으로 잘 준비돼야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조국 수호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사조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식당도 잘 꾸렸으며 조리대에 음식감들도 가득히 차려놓았는데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고기, 달걀, 물고기를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급식 규정량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 것과 함께 구미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체육시설들도 전문 체육단 못지않게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병영을 생활구역, 훈련장구역, 보장구역의 개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했는데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주변 환경 정리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육체훈련실, 경기홀, 무선통신상학실, 컴퓨터상학실, 지형학상학실, 적군상학실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훈련관과 수영훈련관을 전투원들이 유사시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임무 수행의 특성에 맞게 잘 꾸렸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야외 종합훈련장에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 극복훈련 및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조공 강화훈련, 직승기 밧줄 강화훈련, 습격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백두산의 폭풍과도 같이 백두산의 번개와도 같이 단숨에 원수의 아성인 서울에 돌입하여 조국통일 대사변에 첫 총성을 울리며 무엄하게도 북순회부 직접 공격 잠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버리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천만 국민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분노를 가슴 후련히 풀고야 말 전백대 복수심이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괴뢰 정부 군부 여직에 들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 초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투 임무로 하고 있는 영맹한 특수작전 대대의 전투원들은 번개같이 몸을 날리면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보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 주시는 위대한 선군 영장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어지고 있는 영웅족 조선인민군의 위용을 심있게 떨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고 모세주먹 모세똥이라고 권총이면 권총, 자동보총이면 자동보총, 쏘면 쏜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총알에 눈이 달린 것만 같다고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는 최고사령관이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이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대대를 당원부대, 군관부대, 대학생부대로 만들 때에 대한 문제, 사격, 행군, 수영을 비롯한 모든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때에 대한 문제, 훈련 지휘관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때에 대한 문제, 모든 전투원들을 정찰, 침투, 습격, 파괴 등 그 어떤 어려운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 병사, 다병종화된 싸움꾼들로 준비시킬 때에 대한 문제 등 특수작전 대대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피수를 꽂고 등허리를 분질러 놓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특수작전 대대의 전투원들이 적들과의 반가리 결전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난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 담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멸의 군용도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